말해줘 네 맘 왜 나를 떠나려 하니 너를 위해 기도하던 날 알잖아 내겐 너 없이 살아가는 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란 걸 무엇이 내 눈과 마음을 채웠기에 그리도 나를 담을 곳이 없다는 건지 너의 지난 약속 모두 내겐 거짓인 거니 약속 모두 내겐 거짓인 거니